사사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2,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고독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평강을 누릴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두려움이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삶에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그대 위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전쟁터에 나갈 때 깃발을 앞에 들고 나갑니다. 그 깃발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깃발 안에 신을 넣어놓는 거예요. 신, 그들이 섬기는 신.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전쟁을 할 때 항상 점괘를 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승리해야 되는지 화평 조약을 맺어야 되는지 아니면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신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깃발을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할 때는 다 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를 빼앗기게 되면은 사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이 그 깃발을 앞장세워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이 꺾어지게 되면, 뺏기게 되면 신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 또는 저들의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 이래가지고 이들의 사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상이 지금도 군대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백호 부대. 그래서 호랭이를 다 용맹스러운 부대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들을 상징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 닛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투쟁이잖아요. 삶은 투쟁이에요.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 닛시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 피곤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는 아주 악한 족속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에는 모세가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의 피곤함을 타서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피곤할 대로 피곤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공격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이 아말렉과 같은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더러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마귀들이 사람마다 집집마다 괴롭히지 않는 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에 뒤떨어지면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올까요? 아니면 지쳐가지고 뒤떨어져 있는 자들을 공격할까요? 예,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자들이나 이런 육식동물들이 동물들을 사냥할 때 튼튼한 어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코끼리 같은 동물은 공격 안 해요. 어지간히 배고프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들도 위험하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약한 애들 있죠. 좀 달리다가 다쳤거나 또는 어리거나 이런 짐승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 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말렉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공격을 해왔을 때 모세가 곧바로 여호수아를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칼로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피곤해서.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줍니다. 아론과 훌도 힘드니까 돌 갖다 받쳐놓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단을 쌓으면서 그 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유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팔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이 드는 부분은 모세가 왜 팔을 들고 기도했을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전쟁을 합니다. 많은 전쟁을 하는데 많은 전쟁 중에 그러면 계속 팔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전쟁에서만 팔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팔이 떨어져도 계속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팔이 떨어지면 또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팔을 들고 하는 것도 기도고 내리고 하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인데 그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팔을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했던 그 기도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진 핍박과 어려움과 그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넉넉한 형편 가운데서 예배는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넉넉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 이게 아니고 그 중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긴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싸움이 이겼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예, 이 우리나라 말은 조사 하나로 이게 달라지는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다 했는데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로 죽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문에 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모세 때문에 이겼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쁜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실 때 진짜 기뻐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이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던 것처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지 누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삶을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데, 내가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2016년도 한 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한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임재, 동행,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오?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시네. 나는 그냥 전과 같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전과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느껴지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을 살지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2016년도 한 해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칼로 싸웠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고 또 여호수아밧 왕 때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죽어버려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칼로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한 분이 오셨어요. 못 보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차전도할 때 만났던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차전도 때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이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나가서 차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그 송기철 장로님 그 집회를 위해서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몇백 장을 나누면서 그때 전도되신 분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 받으러 오시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들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의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팔이 무거워져서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분은 여기서 없을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고 그러면 힘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나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오늘 모세가 힘들었을 때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팔을 잡아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힘을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피곤해요. 잠 못 자면 피곤하고 졸립니다. 근데 피곤해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 그 십자가 앞에 두고 큰 시험이 다가오는데 기도해야 되는 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피곤한데.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함 일러라. 육신이 약함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죠. 너 기도 안 했잖아.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라고 그러더라. 혼 장담하는 거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다. 사단이 밀가루로 너희 청구하고 있으니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분명히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건데 내가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동료들을 다시 굳세게 해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나도 목매달아 죽자.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부립니까? 천사를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사를 쉬게 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요즘 한국 교회가 기도 안 하니까요. 천사들이 많이 한가하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해야 움직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도 기도에 힘이 들 때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의 분량이 있고 가정의 문제의 분량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의 이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하는데 그 기도가 이 양이 많겠습니까? 국가적인 문제의 기도 양이 많겠어요.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 훌 이 세 사람은 말 그대로 합심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요, 기도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과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를 받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줬죠. 예, 우리는 그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그런 이웃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춤을 춥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강도 구려이 된다는 거. 강도가 그냥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구려는 뭡니까? 막 우글우글우글우글 하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강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강도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강도의 구려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생명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물질 뺏어가고 행복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는 아닌데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문제가 없죠. 천국에서는 오직 찬양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은요, 마귀가 정말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용,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막 물을 뿜어대는 거예요. 확 뿜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굴 향해서 뿜어대냐면 여자를 향해서 뿜어대는 거예요. 여자. 어떤 여자냐? 여자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이 떠내려가게.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물을 뿜어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뿜어대는 물은 뭐겠어요? 이 세상이 더러운 음란하고 추악하고 그 문화와 영적 세상이 영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마귀가 그걸 뽑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절대 물러나지 않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서 졌다면 아말렉이 그냥 갔을까요? 아마 나중에는 주인 노릇했을걸요. 그런데 결국 이겨내고 몰아내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번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멈춰버리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꼭 그런 순간이든 아니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싸움은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저 한 사람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 이겼어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시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슨 얘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 모세는 이제 지금 지도자지만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될 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이 전쟁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 당대에 승리했는데 그 다음 때에 무너지는 신앙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외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안 가르쳤어. 근데 그것은 마귀의 굉장한 큰 속임수거든요. 출애굽 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섬겨, 이 땅에서.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기도도 하라니까. 그런데 세상에 종로도 하면서 그냥 교회 다녀.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녀. 주일날 안 빼먹으면 되잖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끈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끈을 남겨놓으면 띠리릭 연락 와가지고 사사사사 해가지고 또 끌고 가는 거죠.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랬더니 야 그러면 자녀들만 놓고 가. 자녀들. 니들은 신앙생활 잘해. 근데 자녀들은 그냥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방법대로 가르치고 지들이 와서 살겠지. 그렇게 이제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세상의 임금을 상징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여러분 어떤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반도생명교회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뭐 우리 지용이나 은서나 민솔이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어린 친구, 더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저보다 못난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지금보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잘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회자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딱지가 않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 마음에 받아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을 부르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기 잊지마.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피곤할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고 오늘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성전이라. 너희는 기도하는 성전이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강도의 구렬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주님의 능력자로, 주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 통로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에 마음에 위로받길 원하는 자에게 위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치료에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삶의 어두운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 마귀에게 빼앗기고 당하고 찢기고 상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에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는 2016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으로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마귀가 우리의 삶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일터와 모든 곳에서 호시탐탐 지치고 지쳐서 힘겨워서 뒤떨어진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아론과 훌처럼 주님 그 기도의 손을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그런 이웃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2016년 한해는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마귀의 괴계는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려 외워지게 하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2016년도 한 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생내주 교통하심이 두 팔을 높이 들어 기도하여 기도의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빼앗기지 않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그 가정에와 나아가는 길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